천천히 내려앉아 죽일 놈의 일사랑 넌 때문에 다쳐도 멈추질 못해 죽어도 오직 나는 너야 네가 오신 가슴에 관통의 눈물 떠오지 검은 지옥분 나에게 넌 그런 존재야 난 떠나가지 마 나에게 넌 그런 존재야 난 떠나가지 마